gotten by. It's over. A rainy day. 쏟아지는 눈물에 세상이 다쳐질 거야. 어떤 것도 묻지 말라니 뭐야. 대체 무슨 이별이 있다윈 거야. 전부 끝이란 사실을 알고 나서야 마음이 너무 아파. It's over in rainy day. 나의 텅빈 머릿속에 넌 통이 기억뿐이야. 어떤 것도 묻지 말라니 뭐야. 대체 무슨 일이야.